법스 뉴스. 2020 1학년도 2학기 부다중전공 신청 및 포기 접수 기간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단과대학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되거나 한양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센터에서 한양 글로벌 소셜 이노베이터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한양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2인에서 5인 사이의 팀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학술 정보관 주관 도서관 아카데미 2021년 11월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며 한양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연구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3주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과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빼곤 정치를 잘했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의 이번 광주에서의 사과가 성남 호남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남은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 청장은 50대 이상 등 추가 접종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더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며 접종 간격이 5개월로 조정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KBO 리그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은 삼성을 대구와 잠실구장에서 각각 6-4, 11-3으로 이기며 와일드카드와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정규리그 1위 팀인 KT 위즈와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오는 14일 고척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산이 이 기세를 이어갈지, KT가 정규리그 1위의 면모를 보여줄지 국내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